못하네. 낭만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숨쉬네. 사랑을 찾는 사람, 사랑에 지친 사람, 기댈 곳을 찾는 사람, 떠나고 싶은 사람. 젊어서 너새 오늘같이 좋은 날.